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유익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할 때에 오늘 특히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를 확실하게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한 구절입니다. 마틴 루터는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가톨릭의 당시 가톨릭의 어떤 교리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다가 머릿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이 불현듯 떠올라서 그 계단을 걸어서 내려왔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후에 그 행위권을 외치며 면죄부를 파는 로마 천주교에 과감하게 맞서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더 높이 들였습니다. 루터가 펼친 종교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하게 행위 구원적 개념을 배격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진리를 온 천하에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오늘 아침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앞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포적인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좀 로마서가 우리가 좀 어떤 분은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럴 것이 로마서에는 좀 법정적 용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은 오늘 말씀에서도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righteous라고 하는 것은 right라고 하는 이 단어에 use라는 그런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같다, us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빛과 같다라고 하는 원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빛과 같다라고 하는 righteous라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의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 공의로우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설정해 놓으신 것은 빛과 같다. 어둠이 없고 변할 수 없는 그런 진리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그 공의적 개념으로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원칙을 정해줬고, 또 에덴 동산에서 정령 죽으리라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만드신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그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렇죠?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그 의를 지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1절에서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쉽게 설명해 보자면 이렇게도 다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의 내용을 잘 깨닫고,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믿고 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죠. 자,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7절 다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받아들일 때 가장 이렇게 좀 신경을 쓰면서 읽을 부분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어떤 분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이른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성장,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점증적으로 확장되고 성숙해 나가는 모습,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런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신자로서 생활할 때에 우리 신앙이 늘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이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서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믿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복음의 전달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죠. 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믿음에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있는데 두 번째에 있는 그러한 믿음을 구원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구원으로 이렇게 바꾸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는 것이죠.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한 가지 더 여기에 대한 또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즉 알파와 오메가까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그러니까는 구원받기 위한 것에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제가 네 가지 정도의 그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보면은 믿음과 구원의 관계로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을 이것은 오직 믿음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다섯 가지 솔라 중에서 솔라 피데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바울의 독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더구나 마틴 루터가 고안해낸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뿐이고 또 마틴 루터도 또 그것을 기억해냈던 것뿐이고 그렇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바울은 여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외에도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인용했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으로도 그렇고 신약 성경으로도 그렇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규리가 말씀 속에서 세워졌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는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선포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어딜 가든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올해가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의미를 더욱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 실천하면서 또 이 귀한 진리를 전파하면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종교개혁 때의 다섯 가지 표, 그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평생 잘 간직해야 될 원칙들인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표들은 오늘도 변할 수 없는 큰 신앙의 원칙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정치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